바다 뒤척이며 돌아눕고 있구나. 그대 있는 곳까지 가다가 끝내 철썩철썩 파도 소리로 변하고 마는 내 목소리.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수없이 던진 소리들이 그대의 기슭에 다 못 가고 두물방울로 치솟다 떨어지는 바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그대가 밤마다 아름답게 별빛으로 깜빡일 때 나는 대낮에 거리에서 그대를 부르고 마른 꽃 한 송이 들고 물가로 갈 때 언덕 아래 가득한 어둠으로 저물던 그대와의 자전하는 이 거리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다 뒤척이며 돌아눕고 있구나. 그대 있는 곳까지 가다가 끝내 앙상한 바람 소리로 흩어지고 마는 내 목소리.